HUBS. (목소리)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한주 한상. 어서 오세요 손님. 여기는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만 열리는 특별한 식당 한주한상입니다. 저희는 손님의 이야기를 음식에 담아 한상으로 대접하는데요.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저희 식당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날씨 꽤 좋죠? 추운 겨울이 가고 벌써 봄이 왔네요. 그런데 손님,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셨나요? 긴장한 표정에 얼굴엔 땀까지 흘러요. 네, 대학생활 첫날, 강의실 찾느라 너무 힘드셨다고요? 아, 올해 처음 입학하신 23학번 새내기시군요. 학교는 차차 다니다 보면 지리가 익숙해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보다 오전 수업이 있는 날 행당산 언덕을 오르려면 든든한 식사는 필수라고요. 혹시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저런, 처음 하는 자취라 요리가 서툴러서 끼니를 챙기시기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새내기 손님을 위한 건강하고 든든한 한상 바로 준비해볼게요. 더 에이시스의 뉴 이모션. 그럼 요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저희 식당은 오픈키친이에요. 음식 만드는 과정 편하게 구경하면서 오늘의 메뉴 기대해주세요. 먼저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 반으로 잘라줄게요. 통으로 요리해도 좋지만 자르면 보기에도 더 좋고 그만큼 더 맛있는 기분이니까요. 그린 올리브도 잘라줄게요. 올리브를 자를 때는 씨를 피해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린 올리브가 없다면 우리가 피자 먹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블랙 올리브도 괜찮답니다. 바질도 깨끗하게 씻어서 다져주고요. 그럼 이제 재료 준비는 대충 끝난 것 같으니 물을 끓여볼까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파스타면을 삶아줄게요. 보통 파스타 1인분은 검지와 엄지로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원을 만들어 양을 조절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매번 양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여기서 셰프의 팁을 공개하자면 페트병 구멍에 맞춰 양을 조절하면 파스타 1인분의 양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오! 말하는 사이에 면이 다 익어가고 있네요. 그럼 서둘러서 요리를 계속 해볼게요. 크고 움푹 파인 그릇에 아까 잘라둔 토마토, 올리브, 바질을 모으고 거기에 브리치즈를 찢어서 넣어줍니다. 자, 이제 면이 다 익었으니 면을 채로 걸러서 재료들과 섞어줄게요. 파스타의 열기로 치즈를 녹여주면 예쁜 그릇에 옮기고 위에 바질잎도 몇 개 올리면 오늘의 요리 브리치즈 파스타 완성입니다. 아! 같이 곁들여 먹을 피클도 같이 내드릴게요. 참고로 저희가 직접 담갔답니다. 바질향과 치즈 냄새 정말 끝내주죠? 얼른 한 입 먹어보세요. 아! 톰 미스츠의 디스코 예스. 어때요? 한 입 먹어보니 입안에서 디스코가 펼쳐지죠? 저희 한주한상은 맛없는 음식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고요. 저희 식당이 매주 한상식 요리를 내놓기 때문에 이름이 한주한상인데요. 사실 그 이름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있답니다. 바로 한주라는 이름의 주는 7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술을 의미하기도 해요. 앞으로 식사에 어울리는 특별한 술도 추천해드릴 거예요. 맛있는 술과 함께하면 음식의 맛도 배가 되니까요. 물론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의 음식 브리치즈 파스타에 어울리는 술은 바로 클라라 생맥주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클라라는 스페인 맥주거든요. 스페인에는 에스트레아담이라는 유명한 국민 맥주가 있어요. FC 바르셀로나 공식 후원 맥주로 메시도 마시는 걸로 유명하죠. 에스트레아담은 라거 종류임에도 탄산이 적어 부드럽고 가벼운 맛으로 유명한데요. 아, 라거는 우리나라 맥주인 카스나 테라를 생각하시면 어떤 종류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술에 레몬맛 탄산음료를 1:1로 섞으면 끌라라 맥주 완성입니다. 자, 한 모금 마셔보세요. 이게 맥주야? 싶은 정도로 맛있죠? 맥주 특유의 쓴맛은 사라지고 레몬의 향긋함과 탄산음료의 달콤함이 더해져 이게 술인지 음료인지 모를 정도라니까요. 한 잔 더 달라고요? 에이, 얼른 먹고 수업 들으러 가셔야죠. 오늘은 한 잔에서 끝내자고요.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조지의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with the waves.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with the waves.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꿈속에서부터 설레. 온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던져. Yeah.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When I'm on the wave, when I'm on the wave, 제로 행복해. Yeah. 더 멀리 달아나고 싶어. Yeah.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떠날. Baby, 네가 날아와준다면 어디든 I'm good. Let me into your love.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with the waves.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with the waves.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with the waves.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살다 보면 지쳐 나도 알지만 어쩔 수 없네. Yeah. 고민은 없어 그냥 이 순간을 즐길래. 모래에 누워 can make 그거면 everything's okay. Okay.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그냥 그렇게. Yeah. 더 멀리 달아나고 싶어.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Baby, 네가 날아와준다면 어디든 I'm good. Let me into your love.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with the waves. Surf, surf, surf with the waves. Surf with the waves. 파스타 면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알고 있나요? 흔히 파스타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긴 면만 생각나죠. 하지만 생각보다 파스타는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요. 오늘 파스타를 먹은 만큼 이왕이면 파스타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이가 긴 파스타는 스파게티라고 불러요. 오늘 먹은 브리치즈 파스타는 기본에 충실하게 스파게티 면으로 만들었답니다. 여기서 면이 좀 더 넓어지면 페투치네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칼국수 면과도 비슷하죠. 계란을 넣어 납작하게 반죽한답니다. 여기서 면이 더 넓어지면 라자냐가 돼요. 월요일을 싫어하는 고양이 가필드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볼로네제 소스와 치즈를 쌓아 올려 오븐에 구워내는 요리도 마찬가지로 라자냐라고 한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파스타는 길이가 짧고 가운데가 뽕 뚫려있는데요. 4에서 5cm 정도의 길이감에 양끝이 대각선으로 잘려서 둥근 파이프 같기도 합니다. 이런 파스타는 펜네라고 해요. 펜네보다 크기가 훨씬 더 작아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마카로니 파스타가 됩니다. 펜네와 비슷한 길이지만 꽈배기처럼 한 방향으로 꼬인 스프링 모양의 면도 있는데요. 이건 후실리라고 부른대요. 마카로니보다 커서 씹는 맛도 있고 식감도 재밌답니다. 사실 굵기, 크기, 길이, 반죽 재료 등에 따라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파스타 위주로만 소개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진정한 맛잘알이 된 것 같죠? 이왕 먹을 거, 앞으로도 잘 알고 잘 먹어보자고요.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J-Hope의 치킨 누룰 수.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From Gwangju, 한 것이기에 끔 틈나 춘자 스윗거든 내 할름 누런 뜻다운 바이올스 맡음 춤을 벗가 워커홀릭 룸 내게 밤샘에 성장한 케이스 내 키는 춤으로 먹여 I'm okay 금빛연기를 가는 팬 꿈을 들어가는 내 브리즘들을 먹는 스텝 Popping, rocking, hopping, ducking, ducking, flashing, fucking, whoa. 아침에 일같이 한시 바삐 하지 난 위헌일 보 나를 채찍해 담그는 트로피의 인생의 배팅에 추운 나의 curse Oh, on the sweet is in the manicure with Becky G on the side every day I live Good. We always got love for where we come from So let them know what's up Ooh. No matter wherever we go Bring it back to this place called home, babe Now that you know where, let me see you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Chicken noodle soup with a soda on the side Chicken noodle, pollo con espagueti Ninguna esta mujer tiene flow que tiene Becky Latinoamericana soy de aquí Carita de santa pero freaky ¿Quién me va a decir? Sí, ya todo lo vi Donde yo nací No pensaban que una mujer iba a sobresalir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Look back at it, lights, camera, action Definitivamente la mejor de la escena What on the street we got the people reacting La gente que critica simplemente me da pena Always got love for where we come from So let them know what's up Ooh. No matter wherever we go Bring it back to this place called home Now that you know where Let me see you go. I let it rain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I let it rain, I clear it out. I let it rain. '먹을 결심. 자꾸 듣자 듣자 하니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식당을 찾아온 새내기 손님 외에도 직접 오늘의 한상을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음식을 직접 먹어보기로 결심하신 분들 어디서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알려드릴게요. 브리치즈 파스타는 꼭 맛집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따라해볼 수 있으니 오늘은 술 끌라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잠실 송파나루역 근처 일로 스페인이에요. 이곳은 스페인 요리 전문점으로 각종 스페인식 안주들을 팔아요. 식탁을 비롯한 각종 인테리어에서 스페인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스페인 생맥주도 팔아요. 이곳에서 앞서 소개했던 스페인 맥주 에스트레아담과 끌라라 모두 맛보실 수 있답니다. 특히 끌라라는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싶을걸요? 그러니 과음에도 다음날 문제없는 여유로운 저녁에 꼭 가보시길 추천할게요. 물론 과음은 좋지 않지만 맛있는 건 못 참으니까요. 여기는 친구와 우연히 방문해서 이름도 모른 채로 들어간 식당이었는데요. 클라라의 맛이 잊혀지질 않아서 포털 사이트에서 이 식당 찾으려고 몇 시간을 뒤졌는지 몰라요. 그러니 시간 날 때 꼭 둘러보세요. 리조의 About Damn Time. It's bad bitch o'clock, yeah, it's thick 30. I've been through a lot, but I'm still flirty. Is everybody back up in the building? It's been a minute, tell me how you're healing. Cause I'm about to get into my feelings. How you feeling? How you feel right now? Man or woman to pump me up. Feeling fussy, walking in my Balenciennes, trying to bring out the fabulous. Cause I give a fuck way too much. I'ma need like two shots in my cup. Wanna get up, wanna get down. That's how I feel right now. Clara를 곁들인 브리치즈 파스타였습니다. 새내기 손님, 처음 하는 대학 생활에 처음 하는 자취까지. 때로는 버겁고 너무 힘들기도 하겠지만 분명 하루하루 해내다 보면 언젠가 홀로서기가 자연스러워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소개해준 요리 말고도 파스타로 영양도 맛도 모두 챙길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밥 잘 챙겨 먹으며 학교 생활하세요. 한국인은 밥심이니까요. 저희 식당도 매주 월요일 자리를 지키며 손님의 학교 생활을 응원할게요. 힘들 땐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아, 참고로 저희 식당은 새내기가 아닌 손님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따스한 햇살과 솔솔 부는 바람, 그리고 점차 고개를 들며 만개하려는 봄꽃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저희 식당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번 주의 한상은 봄처럼 향기로운 브리티즈 파스타와 클라라 맥주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장사 마감해볼까 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열게요. 그럼 지금까지 지배인 PD 권유나, 식당 경영의 기술 문예인, 저는 셰프 박예린이었습니다. UBS.